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창립 68돌세 즈음에서 24일 평양에서 기념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상무위원회 성원들과 여러 사회단체 일꾼들, 평양시민들과 명예선임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가 지난 기간 국내외에서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며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게 한 활동들을 활발히 벌려온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자주와 정의,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 인사들과 국제 민주단체들, 조선통일지지위원회 및 연대성 단체들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단호히 규탄 배격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모임에 이어 참가자들은 지난 시기 단체 활동을 소개하는 사진들을 돌아보았습니다.